미국의 전쟁 도발 책동과 우리의 전쟁 억제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조미 대결 사이 지금처럼 미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이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극도로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었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미국은 무모한 합동군사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우리에 대한 기습선제 타격을 실제로 기도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반도 정세를 열핵전쟁의 폭발상태로 몰아가면서 군사적 모험에 한사코 메어달리고 있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책동의 위험성을 폭로하며 미국의 침략 책동을 자주와 정의의 핵보검으로 단호히 꺾어버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1. 미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은 올해 감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 책동의 위험성은 우선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방대한 침략 무력의 규모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은 물론 조선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미 본토에 있는 침략 무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30여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을 침략전쟁 연습에 동원하였다. 괌도와 미국 본토의 둥지를 들고 있는 B-52H, B-1B, BEA를 비롯한 핵전략 폭격기, 주일 미군기지에 도사리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들인 F-22A, F-35B, 미제 침략군의 해외 침략 수단들인 핵항공모함 로널드 리간호와 칼빈손호 등 온군 한계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침략 무력과 전략 자산들이 총출동하였다. 지난 시기 미국은 특수전 훈련을 합동군사 연습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일부 병력만 참가시켰지만 이번 연습에는 지난해의 3배나 되는 방대한 특수전 무력을 들이밀었다. 극히 무모하게 벌어진 특수작전 훈련에 투입된 살인무리들만도 미제 침략군 육군의 제75 공수련대 레인저 부대, 제119 특수전 전단 그린베레 부대, 공군의 제353 특수전단, 해군 1 특수전단 1357팀, 육군 25사단 제1 스트라이크 어뢰단의 2개 대대, 제66기갑위원대 1개 대대, 해병대 제31 해병원정단을 비롯하여 3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침략 무력과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이 크지 않은 조선반도의 남쪽 지역에 총 집중된 것 자체가 단지 훈련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전면 전쟁을 가상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이 감행한 합동군사 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그 내용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좀 전에 내들었던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리 최고 수뇌부와 핵 및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주요 전략적 거점들을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전계획 501호 4D 작전계획과 같은 선제 타격 각본에 따라 합동군사 연습을 전례 없이 광란적으로 벌렸다. 일명 둔갑술을 쓰는 무사부대로 알려진 대부그루, 일명 네이비실 6팀과 합동특수전사령부 소속 델타포스 등 미군 특수부대들과 남선 괴뢰군 특수전 무력이 우리에 대한 기습공격 훈련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상대측 지도부 암살과 주요 대상물 파괴를 위해 개발한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과 수직리 착륙이 가능한 특수작전기 편대들, 특공대 무리들의 출격기지로 이용할 핵동력 항공모함 칼빈손호 타격단, 중동지역에서 전과가 있는 리상적인 선제 타격 수단으로 자처하는 핵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대거 투입되었다. 미국과 남선 괴뢰들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 기간 우리를 기습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지상과 해상, 수중, 공중에서 집중적으로 강행하였다. 3월 11일 칼빈손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우리 측 영해와 가까운 조선동해 수역에 은밀히 기동 전개하여 나흘 동안이나 우리 대상물들을 함재기와 순항유도탄 등으로 기습타격하기 위한 실동훈련을 감행한 데 이어 19일부터 25일까지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핵동력 잠수함들인 콜럼부스호, 알렉산드리아호, 이지스 구축함 등 대규모 해적 집단이 해상과 수중에서 우리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벌려놓았다. 미국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괌도에 배치된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들을 5차에 걸쳐 연 9대나 출격시켜 남선 상공에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불의에 타격하기 위한 핵폭탄 투하 훈련에 광분하였으며 3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미제 침략군의 태평양 해병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F-35B를 10차에 걸쳐 연 20여 대나 동원하여 우리 중요 대상물들을 가상한 정밀타격 훈련에 열을 올렸고 3월 28일과 29일 30일에는 매일 B-1B 핵전략 폭격기 편대들을 도적 고양이처럼 조선반도 상공에 들이밀어 우리에 대한 야간 핵선제 타격 훈련을 단행하였다. 4월에 들어와 미국과 남선 괴뢰 호전광들은 13일부터 26일까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의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의 훈련장에서 땅크, 장갑차, 다련장 로켓포, 직승기와 전투기를 비롯한 전쟁 장비들을 투입하여 대규모 통합 화력 훈련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중심과 중요 거점들에 대한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 타격과 기습 점령에 초점을 맞춘 쌍용 훈련을 온근 한 달 동안이나 벌이었다. 미제 침략군 공군과 남선 괴뢰 공군은 14일부터 28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해군 해병대 그리고 괴뢰 공군 작전 사령부에 소속된 전투기들과 수송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비롯한 배교대의 공중 비적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맥스 썬더 공중 합동군사 연습을 벌리면서 미제 침략군 7공군 사령관과 괴뢰 공군 작전 사령관이 서로 상대 측의 비행기를 타고 군사 연습을 지휘하는 광기도불이었다.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과 침략 전쟁을 실천에 옮기려고 획책하였다. 합동군사 연습 기간 미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이라는 오만무리한 대조선 정책을 고안해냈으며 미국 부대통령이 남선과 주변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미국의 의지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느니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모든 선택이 타구에 있다느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내뱉었다. 미국은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사일 타격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초대형 폭탄 투하를 감행하고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내놓고 떠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남조선에 600만 톤 이상의 탄약과 장비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남선 강점 미제 침략군 가족들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체류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았으며 군사분계선 돌파를 위한 지뢰 방탄 장갑차 배교대를 비밀리에 끌어들여 공격 출발선에 배치한 상태에서 이번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 밑에 남선 괴뢰군은 서해 열점 수역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 행위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남선 괴뢰군은 3월에 만도 무려 47차에 걸쳐 연 52척의 전투 함선들을 우리 측 수역에 침범시켰으며 4월 하순에는 불과 열흘 동안에 3월 한 달 동안의 침범 차수의 근 두 배에 달하는 81차의 연 101척의 함선들을 들이밀었다. 미국과 남선 괴뢰들의 이처럼 무모한 군사적 모험 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핵전쟁의 도화선이 마지막 단계에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은 우리의 자비적 해국지력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족의 보복 의지 앞에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모험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으며 우리의 혁명 모략은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렬처탕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과 추정세력들의 도발에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번에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반드시 지르고야 말았을 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정세는 전략군, 특수작전군, 전선 최종의 포병 무력을 포함한 우리의 막강한 군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담보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하였다. 2. 미국의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책 등으로 하여 합동군사 연습 이후에도 조선반도에서의 첨예한 정세는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합동군사 연습이 끝나가는 것과 동시에 칼빈슨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미시간호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또다시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키 리절부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칼빈슨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은 조선반도로 진노를 돌려 기어들면서 4월 28일 오키나와 동쪽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과 우리를 겨냥한 공중전 훈련을 벌여놓았으며 29일에는 조선 동해에서 남조선 괴뢰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직승기 등 작전 장비들과 함께 합동 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5월 1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이 막을 내린 지 하루도 못 되어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합 훈련을 벌여놓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괌도에서 이륙한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가 은밀히 조선동해 상공에 진입하여 이미 조선동해에 전개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과의 협동작전 절차와 방법을 숙련한 다음 남조선 지역 상공에서 우리 중요대상물들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벌린 것은 미국이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이 명색상 끝났음에도 우리를 불의의 핵으로 들이치려는 흉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요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또한 5월 3일부터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함께 조선반도 주변에서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오는 8월 미국과 남선 괴뢰들이 벌려놓게 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통제불능의 위기 사태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이처럼 미국이 그 추종 세력들과 야합하여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침략전쟁 책동으로 하여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못하고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족대시 정책과 핵위협공갈 책동에 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족대시 정책에 매어 달리면서 극단적인 핵위협공갈을 일삼고 있는 데 대처하여 우리는 침략의 본거지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강력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그것은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양면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핵무장 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인 속심의 발로이다. 역사와 현실은 그 어떤 자제나 아량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전쟁 책동을 자제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맞서 자주와 종류의 핵보검을 틀어지고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질할 수 없는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된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한 저들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조체 106, 2017년 5월 5일 평양.